everybody all time. Am I ever brought Titan? And I ever brought my type? When I bite it, will I bite it to the will I my type? No, will I no my type? Will I all and all and 그때도 덥대까 왜 먼저 여답해도 되나 가뿐한 내 프듀스 너를 내봄 어제는 이번에 깨봤다 디네다리다 밤에는 너만 대표 못답디 don't break on a ball off the day from the ball 핫도기 너를 내놔 바삐리다 넌 가리에 너다 그것에 너다 Thank you.